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죠. 이 책 가운데에서 필립 얀시는 한 가지 예화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힌두교, 불교, 마오멧교 모든 그 종교들을 다 펼쳐놓고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학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교 종교하는 학회 가운데에서 한 가지 주제가 던져졌습니다. 모든 종교 중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죽음에서 다시 환생하는 이야기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걸로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토론이 진행돼요. 그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와서는 문을 빼꼼히 열고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방에서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 세계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의 독특성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거야 너무나 쉽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설명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에 여러 학자들이 토론한 결과 이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기독교의 은혜 개념은 인간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것 같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율법, 이슬람교의 법전 등은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다. 오직 기독교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죠. 도스토옙스키가 그가 쓴 책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면 죄와 벌일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에서 라스콜라니코프 그 주인공이 그가 잘못된 사상이 주입돼서 그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살인하게 되죠. 근데 그가 사상적 오류로 말미암아 정당하다 생각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나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벌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정신적인 고통과 그 죄의 결과인 벌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인 것이죠. 이 책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죄와 벌,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과율이고 이 땅의 원칙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죄를 짓더라 하더라도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은혜로 말미암아 덮여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은혜의 언약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이 아브라함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죄를 덮어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또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인 그랄에 거류하며 21장 1절에 보면 거기서라는 말이 있죠. 이게 창세기 18장 1절에 나오는 헤브론 성읍 마므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네게부 땅이란 말 앞에 정관사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 네게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네게부 땅.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거에도 이 땅을 지나쳐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가 12장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12장 9절에 있는 남방으로라는 단어가 이게 네게부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네게부, 남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게부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과거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거쳐 내려갔던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곳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현듯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야 여기가 불안하겠구나. 이곳이 안전하지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더 안전한 땅을 찾아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네게부 땅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지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라는 지역이 있고 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가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풍족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술이 뭐 어떤 땅이냐면 이것은 이 말은 성, 벽이라는 말입니다.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지형적으로. 지형적으로 안전한 곳이고 지형적으로 오아시스가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해버린 것이죠. 그랄, 숙박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오아시스가 있고 안전한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착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을 찾아서 내려간 것입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아간 이 남쪽 땅은 또 어떤 곳입니까? 우리 창세기 20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원문에 보면요. 히브리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라크라는 단어예요. 라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랄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렵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있는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지.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시한 땅에 머물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땅을 벗어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인생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유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릅니까? 흐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엔 적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광야와 똑같은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뺑뺑뺑 돌리셨겠습니까? 그들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도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는 가나안이든 그 광야든 어디서든 너희들이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어디서든 너희들은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샘물이 터지고 그 광야에서요. 그 척박한 땅에서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척박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가나안 속에서도 광야의 척박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저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곳이 가나안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가 포기되어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점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남방 땅으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그 모든 풍부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그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죄의 두 번째 모습은요,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소개하는 장면이죠. 누이로 소개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12장에서 똑같은 행색을 보였죠. 24년 전에 했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팔아먹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20장 1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모라. 아브라함이 솔직히 자신의 죄의 형태를 털어놓고 있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을 부를 때 오랍이라고 부르게 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가서도 자신의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는 것이고요. 오늘 20장에서도 그랄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누이라고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그랄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바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12장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의 죄를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때보다 이때의 죄는 더 중요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하나님과 천사들이 부지 중에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출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천사들은 떠나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 아브라함은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남방 땅으로 내려가서 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바로 그랄 땅이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복 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들어있는 상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아내가 임신한 중에서 그랄 왕에게 바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는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할례까지 행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까지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의 계획을 철수시키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 사라가 태중에 이삭을 잉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짓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살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교리를 설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을 구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집중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한 번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애굽에서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나타나시고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아비멜렉의 답이 무엇입니까? 20장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지금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저들이 죄가 있지. 왜 죄가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아비멜렉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그러면 죄가 있는 아브라함을 죽이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은혜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왜 죄가 없는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난 너를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은혜 이 개념을 우리는 잘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끌고 오세요? 언약으로 끌고 오시죠.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 이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손 이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사라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손 이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종 하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고 홀로 이것을 다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꽝꽝꽝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옵니까?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나타날 수많은 사람들을 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 역사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구속사신 사건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과 의에 속해 있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죄 많은 인간에게도 그는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그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보세요. 잘 알고 있는 족보에 대한 것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이라는 여인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베레스라는 장남을 통해서 헤스론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 이름만 올라갔죠. 근데 다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데,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이 유다가 그의 아들 3명을 낳고 첫째 아들을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혼인시켜버립니다. 혼인시킨 경우 가운데에서 이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수원법, 남편이 일찍 죽은 여인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그 여인을 취하여서 후사를 잇게 하는 그 제도로 말미암아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을 위해서 다말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그가 땅에다가 설정을 하는 게 나오십니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38장 한번 찾아보세요. 3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그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형의 씨가 될 것으로 염려하여서 그가 땅에 설정해버리는 것이지.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기시고 그를 죽여버리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오난을 죽여버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장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씨를 이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후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뜻 가운데에서 이 땅의 모든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파멸하며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을 악하다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상관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자녀를 얻을 수 없었던 이 다말은 창기로 분장합니다. 창기로 분장해서 어떻게 하죠? 시아버지 되시는 유다를 유혹해버려요. 그 유다에게서 관계를 맺고 그 씨를 얻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재미있게도요,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에서 다말을 통해서 그 아들 베레스와 세라 나왔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시아버지와 동침한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의인의 삶, 약속의 백성의 삶, 선지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언약 가운데서 이어져가는 그들을 선하게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말 외에 여인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구누구죠? 첫 번째 다말이고 두 번째 누굽니까? 라합이죠. 찾아보세요. 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죠. 룻.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있죠. 또 누가 있죠? 마지막 여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들 다섯 명의 여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다섯 명의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다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이 땅의 선악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말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이죠. 또 두 번째, 라합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서 진멸되어야 될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죠? 기생이었어요, 기생. 또 하나 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재혼한 여인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이 이름도 없죠? 누굽니까? 바세바죠. 다윗과 간통한 여인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마리아 누굽니까? 혼인 전에 잉태한 여인입니다. 당시 문화와 그 상황들을 보면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인간적으로 보면 죄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인과율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뜻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사건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판별하고 그 의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의롭다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선하다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지. 그들을 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삭을 잉태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다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0장 찾아보세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그 죄를 범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 죄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의 집이 그 기도 때문에 태가 열리고 그 집안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라 여겨주시고 선하다라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봐주는 것이죠. 너가 그리스도야.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계획적인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요. 복음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